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리는 히어로 6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6부예요. 오, 벌써 6부야. 네. 네. 아, 저희가 한 번도 제대로 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막 시작했어.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같고, 네, 저희 아시는 분들만 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들리는 히어로의 가족체를 맡고 있는 이인복입니다. 세컨드브레인 연구소라는 팟캐스트를 반년째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팟캐스트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앞에, 눈앞에는 역시 저하고 같이 해주시는 든든한 파트너 박성호님 모셨습니다. 박성호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앞에 있다 그러니까 같이 네. 있는 것 같아.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아, 그 지금 화면으로 서로 보고 행아웃으로 하니까 저는 스마트라이프 원타임 원팀을 2년 넘었어요. 이제. 예, 2년째 진행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하고요. 디지털 히어로에서는 주로 비디오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성원이 없으면은 저희 영상이 아예 안 나가죠. 뭐 어려운 얘기예요. 시간이 지금 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성원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원타임 원팁도 그러는데 하나로 더 또 유명해지셨어요. 네? 그림 일기로. 아. 아, 그냥 마누라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야, 그림일기가 아니지. 초딩일기. 너구리일기. 너구리일기죠, 너구리일기. 네. 그림일기 하니까 그럼 너구리일기 버전 중에 그림일기 버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어요. 네, 초기에 그 1학년 때께 그림일기가 좀 있거든요. 네. 그 초기에. 아, 그거 나왔을 때다. 그 그림일기가 네.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아, 오늘 올려주신 건 정말 재밌었어요. 아, 나 그거 내가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그 뭐 사례된 얘기 희정님 보셨어요? 네? 희정님 보셨어요? 저희 집사람 올린 너구리기? 네, 저기 오늘 몸무게 그거 쓴 거 올리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읽었는데. 저는 가족 몸무게를 모두 공개하셨다구나. 어차피 뭐 그게 옛날 얘기인데요. 그게 10살 때 얘기인데.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라?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많이 듣던 네. 목소리. 저희 너굴일기를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하나의 너굴립을 모셨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계속 그림 그려주시고 좀 유명한 분이시죠. 네, 저희 너굴량 정의정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게스트가 알아서 하는 걸로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림 그리는 생계형 작가 너굴량입니다. 생계형 작가? 왜... 코끝이 찢어져. 와닿으시는 분 있겠어요. 누구요? 저기 앞에 계신 분. 네, 저도 생계형 강사죠. 네. 생계형 강사. 네, 생계형 강사이자 예, 작가이자. 다음 주에 좀 책 나와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네, 깨알 같은 소개 잠깐 하고서. 신간 디지털 정리의 기술이 출간되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을 디지털에 맡기고 자유로워지는 방법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시영님은 지금 생계형 작가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은 사실 그 너굴이라는 이름으로 그림 그리신 지 꽤 오래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림을 되게 적극적으로 보여드린지는 이제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1년. 네, 그림 자체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렸었죠. 근데 회사 다니면서 잠깐 멀리 했었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림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1년 반 전에 비해서.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요. 보통 할 수 있어요. 보통 그 만화가들이 이제 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면 그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시정이면 아직 안 그런가? 그 보통 머리가 커지고 팔다리가 짧아지는 스타일. 맞아요. 저는 어지간하면 다 만화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닥터 슬럼프를 읽다 깜짝 놀랐거든요. 1편에 보던 닥터 슬럼프의 아라레랑 뒤쪽에 나오는 닥터 슬럼프의 아라레는 머리, 몸 비율이 달라. 그 작가들이 책을 오래 하다 보면 첫 권에서 캐릭터 잡았던 거랑 마지막에 끝날 때랑 다른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전업 작가님들도 되게 그런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얼굴 바뀐다고 자꾸. 지금 시정님이 그럼 1년 반 동안 그림 그린 같은 경우에 네. 혹시 한 군데 모아놓은 데 없나요? 저 페이스북 페이지 너굴량으로 검색하시면 네. 거기에 제가 계속 그렸던 그림 일기랑 다른 작업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아, 페이스북 페이지요? 보시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는 요새 지금 이사를 하는 중이라가지고 네, 페이스북을 추천합니다. 아, 페이스북 페이지 그럼 너굴량으로 검색하면 되나요? 네. 검색창에 너굴량. 아, 너굴량으로 검색해서. 네, 그러면 페이지로 너굴량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너굴량 바로 검색하셔가지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로. 재밌는 거 많아요. 보시면. 요즘에 한 컷. 네.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그 페이지가. 저요? 예. 작년에 31일 전에 좋아요 1000을 넘었어요. 오. 1000 네. 넘으면 이벤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려고. 네, 정확히 1048개군요. 1048개. 네, 지금 봤어요. 야금야금 늘리고 있어요. 야, 그림이 한 컷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한 컷 그림이잖아요. 네. 올해부터는 4컷 만화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림 일기는 공개할 때 원칙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안 쓰는 게 원칙이라면 원칙이에요. 왜냐면 일기에 우리가 되게 일기를 쓸 때 엄청 공들이진 않잖아요. 뭐 입문을 한다던가. 그쵸. 활보하듯이 하진 않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쓰는 게 일기인데 그림 일기도 제가 한동안 약간 그렇게 작업하듯이 하는 거에 맛이 들려서 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일 올리던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올려야 되는데 다른 일에 이제 뭐 밀린다거나 아니면 그림 일기가 너무 일에 비중이 커진다거나 하는 걸 조금 방지하려고 네, 저는 한 컷을 뭐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마무리해서 올린다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 저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면서 기업에서 직접 의뢰를 받기도 하시죠? 네네, 몇 번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아, 기업 쪽에 계시는 분들도 혹시 의뢰하실 일이 있으시면 잘한다! 네, 우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의뢰를 저희 쪽으로 주시거나 네, 바로 노골장님한테 의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노골적이에요. 그런 거 다음 주부터 아마 이봉님이 자기 책 광고할 거야. 아, 그 블로그에서는 뭘로 옮겨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저품질을 먹어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너굴량 그림 일기가 검색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계정을 지금 일단은 안 쓰고 있는데 그 새로 계정을 만들고. 어쨌든 포털에서 검색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저기 인공지능이 추천해주셨던 네 그걸로 믹스 맞나요? 그렇죠, 믹스죠, 예. 믹스로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리디북스에서 믹스 더 매직으로 검색하시면 아깝네. 네, 국내 한 권밖에 없는 네, 믹스에 관련된 두 시간 만에 네,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책을 국내 유일한 믹스 강의도 아마 인봉님이 하고 계실걸요. 유일한 고정 강의.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지고 네, 유일한 고정 강의 2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마법 같은 홈페이지. 근데 되게 쉬워요, 진짜. 아, 정말 쉬워요. 진짜 쉬워요. 제가 뭐지? 사실은 여기에 출연해 주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IT나 뭐 디지털이나 이런 거에 되게 멀리 살아오고 있거든요. 아, 네.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아, 뭐 얘기를 뭔가 말이나 섞을 수 있겠나 막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작가들 중에 그런 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윅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거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한테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굉장히 흐뭇하기 때문에 이건 편집을 안 하고 갈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희 모토도 사실 그거죠. 이거 찾아보면 쉬운 게 많아요, 정말. 정말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돌아가는 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시정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은 페이스북 페이지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게다가 스마트 펜들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죠? 네, 요새는 SNS 홍보를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네.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좀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리는 이유로는 그 아시다시피 매주 몇 가지씩의 이슈를 정해서 저희 두 명이서 그리고 지금처럼 게스트를 모시고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성우님. 예. 이번 주에 새로운 소식 재밌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아, 그 원래 되게 많았어요. 이번 주가 이제 많았는데 그 중에서 네네. 이제 하나를 골라봤어요.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인터넷을 깔겠다고 그랬어요. 하, 앨런 머스크 그 아저씨. 저희 희정님 앨런 머스크 누구인지 아세요? 아 구글 알아요. 아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사장이에요.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아니야 지금 구글링 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아저씨가 페이팔 알죠? 그 결제 수단 페이팔도 이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네. 물론 이베이한테 팔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는 그 로켓 만드는 회사 스페이스X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업체 솔라시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제일 유명한 거 이제 전기차 테슬라죠. 테슬라 이제 사장님이고 그리고 현대판 그러니까 현대 실존하는 인물 중에서 아이언맨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평을 받죠. 맞습니다. 그 정도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평을 받고 그다음에 이 아저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옛날에 이제 그걸 얘기했었는데, 그 LA에서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튜브를 깔아요. 진공 튜브 비슷한 걸 깔아서 거기다 열차를 집어넣어 쏘는 거야. 30몇 분인가에 그걸 주파한대요. 이거는 이미 그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였죠. 네, 네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인데, 네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 아저씨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쭉 하고 있는 짓인데, 이 아저씨가 얼마 전에 스페이스X의 일환으로 화성까지 인터넷을 연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우리 화성은 지금 로봇 하나 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 하나 가 있고 최근에 그 인도에서 하나 보냈어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 보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게 그 지구 궤도에다 통신위성을 한 4천 개 정도 쏘는 거예요. 쫙 4,000개를 그 인공위성보다는 좀 낮은 지금 있는 인공위성보다 좀 낮은 궤도로 한 2,000개 정도 쏴 아니 4,000개 정도 쏴 오. 그 4,000개를 가지고 지구에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서 다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위성으로. 원래 위성은 훨씬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성으로 인터넷 하는 게 속도가 느렸어요 옛날에. 근데 그보다 낮은 높이로 깔면은 이제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깔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4,000개 정도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건데 한 1,200km 상공에 떠 있는 건데 이제 뭔가 날아가다 부딪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깝네요. 네, 1,200km. 보통 한 1,200km면 되게 가까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마일로 나와서 제가 계산해서 1,200km라고 그러는데 원래 일반적인 위성이 22,000마일 위에 있대요. 근데 지금 얘는 750마일 위에다 띄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거기에서 뜬 상태에서 한 4,000개가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니까 인터넷을 쓰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전파는 이제 빛의 속도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쓰겠다는 건데 이 아저씨가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주로 이제 전파를 쏘면 중간에 이제 연결해서 화성까지 이거를 연결하겠다. 화성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타겟이 20년이에요. 20년 안에. 네. 화성에 살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화성 식민지 계획 20년 남았습니다. 이주 계획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2020년 돈 모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나 이거 얘기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왜, 어떤 건데? 일단은, 지구 궤도를 띄우는 위성을 띄우는 것까지 5년 동안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5년 동안, 얼마를 투자하냐면은, 100억 달러를 투자해요. 100억 달러? 듣기엔 되게 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들으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10조 7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네? 야, 10조 7억 원? 왜 이게, 그지? 왜 이게 안 크게 들리느냐? 우린 잘 알고 있지. 네. 어디에다가 너무 많죠. 어디에다 22조 썼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 깔 수 있어. 4천 개랑 8천 개 깔 수 있어. 네. 그리고 저기 그 저기 뭐 화성에 가 있는 로봇 있잖아요. 큐리오시티. 네. 걔 보내는데 2조 들었어요. 그거 10대 보낼 수 있어. 예, 뭐, 내가 이걸 고른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골랐어요. 그렇군요.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은 이게 지금 60명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네. 한 4년 안에 1000명 이상 늘릴 거라고 그래요, 직원을.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한 지금 대학교 한 2, 3학년 다니시는 분들은 도전. 도전해서, 대학 졸업하고, 내가 그, 앨런 머스크 밑에서 한번 일해보겠다.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도전하겠다는데. 그럼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그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 상상력이잖아요, 다. 그렇죠. 상상적인 거고,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생각했는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외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의외로. 네. 우리나라가 천문 쪽에서는 굉장히 뒤져져 있잖아요, 지금. 특히 뭐 우주 프로젝트 가면 많지. 2020년까지 우리는 달에 보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유인 우주선? 제 알기로는. 근데 화성에 가. 2020년, 8년 뒤에. 네네. 그 앨런 머스크는 20년 뒤니까, 좀 아직 먼데, 8년 뒤에 달에 가겠다는데, 지금 그 로켓 하나도 지금 우주를 못 쓰고 있어서 참 걱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투자한다 그러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돈을 왜 쓰느냐. 문제는 요즘에는 그게 더 남는 장사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미국이 왜 얘네 테슬라가 왜 이러냐, 왜 이걸 할 수 있냐면은 네. 미국에 있는 정부가 우주 사업을 다 다른 개인 기업들한테 넘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미항공 ISS 있잖아요, 저기 네네. 우주정거장에 물품을 보내는 것도 네. 개인 기업들이 보내. 국가가 보내는 게 아니야. 지금 미국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IT 얘기는 아닌데 조금 재밌는 얘기라서 골라봤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얘기라서. 네. 우리 지난번에 요즘 좋아졌죠? 네, 너무 좋고 지난번에 우리 또 테슬라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 네. 전기차를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 해주는 네. 그때 테슬라입니다.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던. 희정님은 지난번에 방송을 못 들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요.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네. 그 전기차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다 소프트웨어로 하거든요.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차 속도가 빨라져. 어머나. 최고 시속이 올라가. 어머나 신기해라. 그리고 그 시속 100km까지 그 제로백을 하잖아요. 0에서 100km까지 이게 시초를 재거든요. 자동차 성능 따질 때 그러는데 그것도 조절이 돼요. 우와. 하여튼 참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그 나인봇이라는 거를 이제 찍으러 가요. 나인봇이 네. 뭐냐면은 이제 두 바퀴 달려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아, 그거 알아요. 예, 그걸 하는데 걔는 20km, 시속 20km가 속도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소프트웨어로 제한한 거야. 애들이 타도 다칠까봐. 초보자가 타도 다칠까봐 속도를 20km로 맞춰놓은 거예요. 더 올릴 수 있어. 소프트웨어 올리면. 세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느낌이. 전기로 가는 물건들은. 우리가 생각한 개념이 좀 달라요. 네. 속도 조절이란 개념이 굉장히 와닿네. 그거 보통은 운전자가 그냥 차에 그냥 그 차가 나온 성능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굉장히 그러니까 신기해. 얘네가 그 소프트웨어를 할 때 이 차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런 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풀어야 되느냐, 어디까지 제한을 해야 되느냐. 왜 안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동차는. 그렇죠. 네, 거기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시속을 높였다는 뉴스를 지난주에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을 하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네. 자꾸 우주선도 몇 개 터뜨렸어요? 하늘에 날리다가 한두 개인가 터뜨린 것 같은데?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터뜨렸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그 다시 쓰는 거. 네? 그러니까 로켓을 보통 이제 우리가 TV에 나오는 장면들 보면은 우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버려버리잖아요. 네. 일회성이었었는데, 그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페이스 X라고 치시게 되면은요, 유튜브 방송 있는 것들 중에 로켓이 발사를 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아, 그러니까 헤드가 네. 위에 선체가 지구로 복귀할 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엔진이 있어가지고 분사를 해서 안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엄청 비웃음쳤었는데 결국엔 되니까 예, 이 자체에서 계속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거면 사고 한번 나고 하니까. 아, 그건 아니고 기름값이 빠져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면 휴발유 차가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어 생각보다 옛날만큼. 그렇게 되겠네요. 전기차가 좀 문제가 돼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게? 테슬라가 또 대단하게 그거 썼잖아요. 그 전자차 그죠? 테슬라 모터스에 그 특허를 다 공개해 버렸었잖아요. 뭐. 아, 예, 그죠. 전기차 특허를 다 그냥 풀었죠. 그냥. 해볼 템 해봐라 같아요. 내가 보기 머리를 잘 쓰는 거죠. 일단 파일을 키우자. 다 같이 만들어라. 그렇죠. 안드로이드 같은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재밌는 얘기였었습니다. 화성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요즘 빠져있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하고 태양계연대기. 그거는 과학을 빙자한 소설? 아, 저 맞는 것 같아요. 화성 우주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네. 아, 저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분명히, 우리는 화성인이야, 그죠? 화성에서 우리나라로 식민지가 만들어서 온 거예요, 지구로.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다시 화성으로 가는 거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태양대연대기 안 보시고, 이 방송 들으시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요. 이건 여기서 잘라. 예, 네, 제가 좀 보고서 의미 있었던 거는요, 조금 지난 얘기이기는 해요, 사실. 그 신년 특집으로 한번 나왔었죠. 이어론 선생님 얘기 때문에, 예,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미래를 만나다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이어론 선생님의 서재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어론 선생님들 이제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대단한 분이시죠. 우선은 고령이시고. 예, 그걸 정말 대단하시고, 아직까지 많이 활동을 하시고요. 디지로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기도 하시죠. 그 책은 봤어요. 네. 예, 디지로그 정말 재밌었고요. 이분이 아이패드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스타일러스 펜이 아니라, 그 손끝에서, 제가 손끝으로 글씨를 쓰는 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디지털을 만나서, 정말 자기 몸속으로 흐르는 것 같다. 그런 비슷한 얘기로다가, 디지로그라는 얘기가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하고 사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TV에 그런 서재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서재에서 제가 딱 하나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한번 다뤘던 펜이 나왔죠. 아아 그게 나왔어요. 그게 그죠. 라이브 스크라이브? 예, 라이브 스크라이브 나왔죠. 네, 스카이와이 펜이 나와가지고 좀 놀랐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제품들 누가 썼을지 걸리긴 전에 얼리어답터만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물론 이현 선생님은 얼리어답터죠. 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시고 기록을 모으시는 거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서재에서 밝히신 것들 컴퓨터 6대가 있고요. 부러워요. 주식할... 아니 보면 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컴퓨터 있고. 나처럼 VMware에다 맥 올리지 않잖아. 강제 윈도우에다 맥 올리지 않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그 뭐랄까 정말 지식 도서관을 만들어 버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 세계로는 읽고 쓰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동영상을 편집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디지털 시대에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요. 스캔을 해요. 북스캔처럼 다 스캔해서 저장까지 하시는. 물론 요 펜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좋아하는 에버노트 쓰는 거죠. 거기까지 연관이 되시다 보니까 요즘에 혹시 이런 거 디지털 정비 너무 좋아지고 너무 귀찮다 이제 따라가는 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이 영상 다시 한번 봐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고령이신 분도 정말 우리 현자라고 할수 있는 분도 이제 편안하게 삶을 바꿔나가시는데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그 생각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 느끼는 건데, 네. 아무리 디지털 어쩌고 해도, 네. 그거는 사실 전체의 비율에서 그게 능숙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그쵸. 같아요. 제가 오늘 불현듯 느낀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가요? 스마트 워커로 빨리 퇴근하자고 그러잖아요. 네네. 의외다? 그거는 네. 회사가 스마트 워크를 하잖아요? 네. 일이 늘어나요. 아, 그럼요. 네. 회사는 그냥 원래 옛날 대로 일을 하고, 나만 스마트 워크라는 거야. 그럼 빨리 퇴근할 수 있어. 오늘 얻은 깨달음. 아, 왜, 무슨 일 있었는데? 내가 그걸 느끼는 순간 깜짝 놀랐다니까. 회사에 나 절대 알려주면 안 돼. 회사가 크면 클수록 스마트 워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람은 스마트하게 지시하지 않지만, 일하는 사람은 스마트하게 일하면 일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줄여서 일해서 여유가 조금씩 생긴다고. 근데, 회사가 스마트하잖아요? 그럼 일의 속도가 빨라져요, 전체적으로. 아, 그 일의 그렇지. 속도가 빨라지면 일의 양도 늘어. 그만큼 더 소화할 수 있으니까. 일이 더 많아져. 그러면 똑같아요, 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회사는 그래서 정전대로 일하고 나는 스마트해지면 나는 일을 빨리빨리 끝낼 수 있어. 근데 맞는 되게 말씀이 놀랍지? 네. 개인의 스마트함이 좀더 빨라지긴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게 회사가 옛날에는 하루에 문서 한두 개 이상을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손으로 쓰고서 일할 때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되게 한정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일할 수 있는 양이 확 증가를 했어요.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맞아요. 그 얘기는, 회사가 진화할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의 양도 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실제로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 스마트해지는 것이 앞서가는 길이 아닌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좀더 네. 민감하게,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팁이나 디지털 효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회사에 알려주지 말고, 나 혼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전 일인데 벌써 제가 회사 다닐 때니까 내가 퇴근하다가 분명 일을 하다가 전 퇴근해야 돼요.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근데 다른 팀한테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팀은 퇴근을 못 하고 있어. 하지만 같이 계속 일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그렇죠. 할 일이 정말 없거든요. 맡겨놓은 일이니까. 먼저 퇴근하면 미안하잖아.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집에 가면서 노트북으로 회사 컴퓨터에 원격으로 들어가서 회사 메신저로다가 대화를 하면서 네, 그런 경우들도 좀 있긴 했었죠. 그 회사 보안이 별로 안 좋군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문제기는 해요.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대기업들은 다 막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빗장이 풀리는 데들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가서 썼던 그 L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란 게 구글부터 시작해갖고 앱으로도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오. 드랍박스 마찬가지고 그런 환경은 대기업 중에 제가 처음 봤어요. 걱정돼요. 곧 그러면은 걱정이 시작되겠죠? 직원들이 전국 어디 가서라도 일을 할수 있어. 소원님 막혀 있잖아요, 지금. 네, 에버노트랑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막혀 있어서 저는 이점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네, 혼자 스마트 워크라는 혼자서 뭔가 할수 있어요. 난 혼자 할수 있어. 난 집에서도 일해. 그래서. 맞아요. 다른 사람들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집에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놨어. 뭔가 비밀리에 구축을 해놨어요. 집에서 일하는 건 좋지 않아요. 뭐 일이 그래요. 많으면 해야죠. 네. 네, 너굴형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닫으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서 뭐제 얘기 좀 마무리 짓자면은요. 이런 선생님은 디지털을 활용을 해서 딴게 아니라 자기의 서재, 한마디로 원래 하시는 일에 접목되는 방식을 최적화시킨 걸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본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영업 쪽에 또 최적화된 걸 찾을 수 있으실 거고,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이라든지 또 어떤 부서든지 간에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자기만의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뭐 5만 가지 것들이 많다고 해도 그거 다 수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한테 최적화된 방법, 그걸 찾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랑 아울러서 이제 저희 시정님을 모시고서 조금 이야기 들어보고 싶었어요. 수영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가 활동하시면서 다양하게 장비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뭐 어도비라든지 뭐 스마트펜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조금 아까 내일에 맞게 최적화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게 정말 스마트워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내 능률을 높여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IT의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 내일에 맞는 것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뭐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T나 뭐 이런 디지털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은 아니고, 다만 저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카이빙하고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작업하는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또 관심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요. 태블릿을 안 쓰고. 네. 아, 네. 요즘은 태블릿 쓰시는 작가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그 웹툰 쪽에서는 거의 다 태블릿 쓴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아직 손그림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태블릿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손으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해요, 진짜. 그림도 더 맞아요. 잘 그려지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잘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면 그 손그림을 어쨌든 디지털화 해야 하니까, 뭐, 그게 외부로 퍼블리싱이 되든지, 인쇄물로 나오든지, 어쨌든 이 뭐지? 노트북을 거치지 않고서는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게 힘드니까, 전시를 하지 그쵸, 요즘 않고서는. 그렇지. 그래서 아까 그뭐 스마트펜이나 그런 거에도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뭐 그런 어도비나 그런 툴로 잘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그 스마트펜을 써봤어요. 네. 예우 스마트펜 얘기해도 되죠? 상표님도 얘기해도 예, 괜찮아요. 저희는 다 얘기해주세요. 되죠? 네. 아유, 그럼요. N2. 그치. 네. 그 얼마 전에 개봉기부터 다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사용법이랑. 네네. 네네. 그래갖고, 저도 네오 스마트펜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오 스마트펜이랑 몰스킨에서 얼마 전에 스마트 노트북이 나왔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11월쯤엔. 그래서 그것도 전 너무 써보고 싶은데 아직 한국엔 정발이 안 돼가지고 못 써봤는데, 그두 개를 약간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몰스킨 스마트 노트북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 짧게만 해도 돼요. 뭐, 몰스킨에서 우선 나온 거죠. 그렇게 그쵸? 한다고 하죠. 이거를 듣는 분들이 다알 거라는 걸 환상은 버려야 돼. 네. 그럼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아, 참고로 우리 방송은요,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계세요. 진짜? 아, 정말요? 놀라운 일이죠?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몰라. 네, 놀라운 일이죠. 몰라, 나 처음 들었어. 네, 몇명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몰스킨이 다양한 에디션을 만들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저희가 잘 썼던 게 에버노트 에디션이었죠. 근데 이제 몰스킨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수첩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나 낙서를 전용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데이터가 JPG나 벡터 이미지나 그런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을 바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몰스킨에 전용 노트북을 써야 된다는 거고, 네. 이제 연필이나 펜이나 아무거나 다 그릴 수 있어요, 종이에. 실제로 몰스킨은 이제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는데, 다만 이제 좀 굵은 선이 인식이 잘 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테스트 했던 영상을 몇 가지 봤는데, 한 네다섯 번은 해야지 이미지가 제대로 잡혀요. 아, 그래요? 네. 인식률이야. 근데 이제 네오 스마트펜은 저도 쓰고 있지만, 그거는 펜이 바로 이제 내가 쓰거나 그리는 데이터를 바로 디지털화 해주잖아요, 그죠? 네. 바로 에버노트로 싱크도 되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다만 종이에 그것도 당연히 전용 노트에 쓰지만 그 볼펜으로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다른 펜 종류나 아니면 연필이나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데이터화를 바로 못하니까 전용 펜을 전용 펜과 노트를 써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그림 그리는 손맛이 떨어진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볼펜이니까 그 펜촉을 갈아 끼울 수 있거든요. 펜촉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저 예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네오를 놀러 갔을 때. 네. 그래서 원래 기본은 지브라 펜이 껴져 있는데 뭐 파커나 뭐 다른 이제 똑같은 굵기의 볼펜심을 끼우면 쓸 수 있다고 해서 해봤는데. 어, 예, 그런 거죠. 예, 예, 좋은 펜들도 많긴 많죠. 근데 어쨌든 볼펜은 볼펜이라는 거. 어,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몰스킨이 나왔다고 뜬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욕심이 나서 막 찾아봤는데. 아까 얘기한 그 전용 노트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어도비 클라우드로 가는 거예요. 저 어도비 클라우드로 하죠. 네, 아시다시피 어도비는 항상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비스 기본이 다 유료로 되어 있으니까, 이 어도비 클라우드도 월 비용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노트북도 사야 되고, 클라우드의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면 이제 저기 N2는 펜을 사면 끝인데 네, 그렇죠. 물론 전용 노트를 사야 되긴 하지만 비싸지 않잖아요. 한 3,000원? 근데 이제 네, 뭐 싼 거는 2,000원도 있고요. 예. 몬스킨은 이게 33달러거든요? 유로로는 25.5유로 이게 공식으로 나온 가격인데 그러니까 계속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죠. 그래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좀 다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팀이나 디자인실이 따로 있는 회사에서는 써볼만 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고정비를 계속 들어가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전용 루트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네. 기본이 볼펜이라든지, 네. 이런 제약 조건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제가 오늘 리뷰한 이 제품과 EQL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종이 제한은 없어요. 종이에 껴주면 돼요. 얘를 껴주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업체 있잖아요? 네. 그 업체가,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사이즈, 종이 외의 사이즈에서 얘를 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와우. 변형해서. 근데 문제 이 부분이야. 그건 변함 없어. 그러니까 얘도 요 초기 볼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기 볼펜인데 이 볼펜이란 건 변함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종이에 대한 장벽은 좀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 볼펜을 과연 깰 수 있을지. 애플에 희망을 걸어야 되나? 아니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우리 볼펜심을 끼잖아요. 네. 어차피 낄 때 이 바디가 인식을 해주니까 그것처럼 다른 촉으로 갈아 낄 때마다 인식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좀 종류가 다양하면 좋을 텐데. 예, 예전에 성우님하고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빨간 볼펜심 끼면 빨간색으로 인식하고 아예. 아. 파란색 인식 누르면 아예 파란색으로 인식하고. 지금 귀찮게 앱에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다녔던 업체 중 모 업체는 그 기술을 갖고 있어. 공개를 안 했을 뿐이야. 네, 아직 안 해. 어딘지 얘기 못 해. 얘기했다간 괜히 욕먹어, 우리. 예, 네,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조금만 기다리면. 예,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예, 네, 준비하신 업체. 하는 건가요? 예? 네? 상용화 하는 거에, 저기가 있다는 건가요? 기술은 있는데? 그러니까 심을 갈아 끼면, 이 심의 색깔을 인식을 해서 기계에서 그 색깔로 딱 바뀌어요. 네. 그 기술이 지금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심을 팔고 싶은데 왠지 기능을 이번에 구현을 안 했어. 왜일까? 이 기술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궁금하죠? 어느 업체일지. 우리 하도 분 업체가 많아가지고 아, 몇 개 없네. 생각해보니까.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아직 시장성 문제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심이 얼마, 한 가지 색으로 많이 팔리는데 여러 가지 색으로 팔리면 또 양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고민이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뭐 긍정적인 거는 여기저기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종이 쓰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진화를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펜 부분만 진화가 끝나게 되면은 아 정말 이제 디지털 스마트펜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 우리가 가로채니까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 그 뭐야 이 이퀴를 써서 이게. 하는 업체는 화이트보드에도 구현을 했어요. 오. 화이트보드에 근데 여기가 정말 멋진 게 그러니까 이 이퀼사에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걔도. 기존 그러니까 그 막 그 화이트 마카잖아요, 마카. 네. 보드 마카. 보드 마카를 전용 뭐 보드 마카 얘처럼 펜 그게 아니라 이 하우지 네. 껍데기를 만들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껍데기에다 끼우면 그러니까 다른 보드 마카 일반 보드 마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사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딱 꽂으면 보드 마카를 갈아 끼면은 그걸로 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지. 아, 그러니까 전자칩판에 발전했네, 진짜. 그러니까 보드 마카 그 바로 인식을 하는 거죠. 보드 마카에다 쓰면은 우리 저기 그 라이브 뭐 N2나 뭐 이런 데서 쓰는 것처럼 보드 마카를 인식하는 거죠. 멋지다. 야, 우리 구경하러 갈 거예요, 마릴라. 아. 네, 시간 되면 오세요. 사랑하시는 건가요? 예, 네, 좋죠. 아, 시간 되면 오세요. 같이 가면 되지 뭐. 빨리 제가 저희가 강의장 하나 차려가지고 이런 상품을 다 갖다 놓고 도구 쓰게 만들고 팔아야 되고. 아니 네. 진짜 강의장 그런 거 하나 공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채워드릴게요. 공간 구하느라고. 디지털 펜 비교 판매? 네, 비교 판매. 상점을 아예 열고 반짝으로 번개샵 만들어야겠군요. 하루에 하나씩 돌리면 3일 동안 하겠다. 네, 그러고 보니까. 희정님, 그러면은, 지금 엔투를 쓰고 계시는데, 엔투를 쓰기 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림을 일반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디지털화 시켜서 작업을 하셨어요? 보통 스캔을 했죠. 스캔? 네, 스캔해서, 스캔하면, 예, 예. 이렇게 그림 그대로, 그런 색이나 이런 거는 조금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제 뭐 인쇄할 거면 CMYK로 변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정하고 그다음에 색 조절 같은 거 조금 해가지고 올리고 그랬죠. 요새는 급하면 그냥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솔직히 그거 편하잖아요. 그림일기는 그냥 밖에서 그려서 후딱후딱 올리는데 폰 많이 쓰고요. 네. 제가 뭐지 손그림 명암도 했었잖아요. 네. 그거 할 때도 조명이 좋으면 그냥 아이폰으로 찍어서 그냥 그것만 추출해갖고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하. 손그림 명암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군요. 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성우님, 예. 뭐 또 들려주실 얘기 하나 더 있죠? 예,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얘기는 네. 요즘에 이제 중국 물건들이 아주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중국은 이제 품질이 안 좋아서 물론 품질 문제는 지금도 있지만 네. 성능이 안 좋아서 뭐 이랬었는데 요즘에 성능 부분에서도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헤드폰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헤드폰을 보다가 인터넷에서 뭘 검색하시면 대륙의 실수를 검색하시면 돼요. 대륙의 실수? 대륙의 실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은 중국에서 만든 물건인데 그 성능 좋은 물건을 너무 값싼값에 내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륙의 실수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대륙의 실수 치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한번 쳐보시면은 뭔가 하나둘씩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터리에서 치면 샤오미 배터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쵸. 유명하죠. 샤오미 배터리가 예, 샤오미의 배터리는 오히려 애플 유저가 많이 사는 배터리인 것 같아요. 네, 애플 언박싱하러 오셨죠. 네, 네. 애플 필요로 해놔가지고 그리고 샤오미에서 나온 이어폰도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되게 유명해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명성이 잦아요. 피스톤2라고 네, 명성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제나이저에서 만든 이어폰이 있어. i8000인가? 뭐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네. 거래가 끊기면서 그 업체에서 그냥 내놨어. 오. 근데 이제 그 중국 업체의 맹점은 이거에 있어요. 중국 업체의 문제는 부품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제 품질 좋은 부품을 이렇게 딱 선택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원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은 그 품질의 폭을 넓혀. 그러니까 상하가 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약간 복불복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좀 괜찮다는 듯이 나오죠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제일 중간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하지만 이 폭을 넓혀서 가격을 낮추죠. 그래서 재수정은 완전 좋은 거죠, 쓰겠네요. 잘못 사면 완전 망하는 거고. 뽑기네 뽑기. 근데 그래도 중간치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명성이 자자해지는 업체들은 자존심이 생겨요. 뭐 아무리 중국 애들이라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폰을 지지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아, 탁스타라는 업체가 있고 탁스타라는 업체 있고 ISK라는 업체가 나와요. 헤드폰 쪽에서 이어폰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업체가 많아요. 근데 헤드폰 쪽에서 한 두 개 정도가 나오고 이제 국내에 엄청나게 치열한 그 논쟁이 있어요. 얘가 한 30, 20만원, 30만원대의 그 헤드폰과 맞먹는다. 라는 설이. 뭐, 아니면 아니다. 그, 착각을 하는 거다. 그런 소문에. 뭐 이런, 가지고 이제 헤드폰 유저들끼리 막 싸우는데. 저도 조만간 하나 지르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인데요? 그게 이제 한, 이제 뭐 비교되는 다른 기계가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헤드폰이. 네네. 근데 이제 얘가 제가 지금 살려고 제가 일부러 기종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살려고 하는 게 한 60불 정도 돼요. 60불. 예, 그러면 한 반값 이하죠. 반값 이하로. 예, 거의 맞먹는 성능. 이게 맞먹는 성능이란 거는 사실 좀 모르겠지만 괜찮다 그러는 거죠. 이제 대체로 사실 분들이 만족을 하고 뭐 이런 제품을. 아, 고마워.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디자인은 다 베꼈어요. 유명 회사 헤드폰을 다 디자인을 베껴. 이 헤드폰도 그 유명한 AKG라는 그 헤드폰이 있어요. 네. 거기 헤드폰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뭐 헤드폰 업체 걸 죄다 베껴놔가지고 딱 그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그 중국산 물건 중에서 이제 핸드폰들도 중국산 핸드폰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도 알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이게. 샤오미가, 짝퉁이 샤오미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럼요. 온라인만 판매해도 오프라인들 당연하죠. 네, 오프라인 매장 있어, 얘네. 짝퉁. 네. 샤오미 배터리도 짝퉁 되게 많아요. 샤오미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거든요? 네, 중국 곳곳에 오프라인. 그래서 샤오미에서 항의를 했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저거라. 그랬더니 걔네가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짝퉁이 짝퉁을 베끼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런데 그런 폰들이 그렇게 성능이 아주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좀 저가형 정도? 우리가 말하는 저가형 스마트폰 정도 수준의 성능은 내는 거고, 최근에 이제 샤오미가 뭐 하나 1월 18일 날쯤에 발표한 것도 있는데, 걔 같은 경우도 이제 겉보기엔 아이폰 6 플러스랑 좀 유사하게 생겼고, 이름은 무슨 노트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싹 섞어요. 막 삼성, 애플 막 섞어가지고 근데 스펙은 좀 더 좋거나 비슷하게 근데 가격은 더 싸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절반값이죠 지금.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요즘 IT 제품들이 대부분 비슷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 짝퉁의 짝퉁도 존재한다. 그럼요. 진짜 우프용인 것 같아요. 알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짝퉁의 짝퉁인 거 알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에서 사실 땐 약간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잘 고르면, 잘 고르는 이유라기보다는 가격대가 적정하면 그래도 대체로 후회는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시는 분들 보면 헤드폰, 이어폰 이렇게 좀 아주 고가 아닌 애들, 핸드폰 조금 위험하고, 이런 애들은 사셔서, 그러니까 가격 대비는 괜찮다. 전체적인 성능에 대해서 뭐 그 잘하는 회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는 쓸만하다는 쪽으로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중국이 진짜 중국이 옛날보다 정말 많이 올라왔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이 위기를 느끼는 것도 당연하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뭐 중국 얘기는 저희도 좀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요. 희정 씨 혹시 중국 거 뭐 직구해 본 적 있으세요? 직구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작년 말에 저기 심천에 갔다 왔거든요. 아 맞다 맞다 골프. 네. 예. 거기 되게 큰 전자상 용산 전자상가 같은 시장이 있어요. 그, 거기를 샤오미를 뭐 배터리 그 아까 잠깐 네. 나왔던 거 배터리를 사러 갈까 부탁드렸어 갖고 해서 갈까 하다가 짝퉁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 그냥 가면 네. 그냥 거죠, 네. 그냥 나오는 순간 샤오미 한 10개쯤 들고 나올 것 같아갖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는 눈도 없고 이래가지고 가지는 않았는데 사진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궁금해 한번 가볼까 그랬나봐. 그러게요. 다음에 꼭 한번 가보세요. 재밌는 곳 많잖아요. 그 요즘에 네, 중국 핸드폰 그 매장들 가면은 스펙 불러주면 맞춰준다면서요. 너 그래요? 그 정도랬는데. 아 대단하다. 하겠네. 네. 거의 전자상가에 가서 PC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다던데 중국은. 참고로 성우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뭐 남자들 보통 이제 가랑비 같은 거 맞을 때 그냥 맞잖아요. 네. 우산 안 쓰고요. 중국에서 물건 사시는 거는 가랑비 옷 젖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 최근에 한 7개 정도 주문해서 다 취소했어요. 네, 그 주문해 놓고 깨달았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만원 2천원, 만원 2만원, 뭐 몇천원짜리를 야금야금 7~8개를 내가 장바구니에 담았더라고. 그럼요. 이거 물건 한 2개 살 돈이면 사실은 국내에서 정품 하는 건 똑같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중국에서 만년필을 요즘에 조금씩 샀어요. 네, 중국의 만년필 되게 유명하거든요, 사실. 종이랑 목으로 이런 것들은 뭐 중국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만원짜리들이 점점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사느니 국내에서 차라리 비싼 거 하나 살 것이. 근데 네, 중국에 그럴 수 있는 게 네. 웬만한 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 기술도 그거를 보잖아요. 계속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거. 네. 그리고 부품이 다 그 회사로 들어가거든요. 어디서 부품이 오는지도 알고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맞먹으면 비슷한 물건, 그러니까 똑같지는 못 만들어. 기술적으로 완전히 똑같지는 못 만들어도 유사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거기 공장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 걔네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걔네 기술력을 키워주고 있는 거야. 조금씩. 물론 이제 이 다음 흐름은 몇십 년 뒤에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데로 또 넘어가겠죠. 이제 이럴 때일수록 뭐 그다지 좋아해서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 또 창조 경제의 시대잖아요. 네. 네. 아 근데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생각할수록. 그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들리는 이유로 오늘 6부에서 썼고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서 저희 같이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청이 어떠셨어요? 이 야밤에. 그러니까요. 12시가 넘어갔어요, 지금. 네,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네. 제가 뭔가 신나게 떠들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네네.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관심이 있는 게 없진 않아서 그런 게 뭐 스마트펜이나 이런 쪽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거를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거고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또 디지털 히어로를 계속 봐야지. 아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에 아닙니다. 뭐, 나와서 저희 감사하고요. 아, 네. 뭐, 게스트는 계속,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예, 그럼요. 뭐, 막혀있는 게 아니라 뭐, 집에 사는 건데, 뭐. 예, 지금 저랑 얼굴 안 보이잖아요. 화장 단장하고 얼굴도 한번 보여주고. 이거 원래 비디오로 남는 거 아시죠? 기본은. 네, 비디오에서 음원 추출하는 거예요. 예. 네. 아. 네, 여참 얼굴 공개하고 막 이러는 거 제가. 깜짝깜짝 놀래. 이게 라이브가 끝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이 한번 저장되거든요. 네. 내 구글 플러스에 떠가지고 내 얼굴이 갑자기 보이는 거야. 화들짝해져요, 화들짝. 제가 빨리 비공개로 해놓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온다고 해도 화면은 계속 없애고 나오는 걸로. 네, 뭐 저희는 비공개로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시영님도 그러셨지만은 저희가 오늘 시영님 얼굴을 못 봤어요. 네. 접속하시면 바로 고통의 이미지를 띄우셔가지고 안돼. 네. 혹시라도 뭐 다음번에 저희 쪽 출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열려있으니까 하시고요. 저희 다음번에 뭐 소개했던 대로 사연이 아직 안 들어왔지만은 네, 디테일에 관련된 사연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주부터는 한번 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드리나요? 사연 내용. 선물 드려야죠. 첫째 선물은 뭐 이제 자급자족이죠. 네, 다음 주에 출간되는 제 디테일 전개 기술 네, 신간 도서를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할게요. 몇 명? 세 명까지 우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세 명이나? 예. 네, 그 다음부터는 제 돈으로 사서 드려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디테일즈 6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7부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